있어 너 없는 빈자리 yeah 채워가는 시간 내 소식이 들려 다시 너로 채워져 나도 반복하고 있어 애써 너를 지우려면 너 생각나 떠올라 네가 있던 자리가 이제 비었어 Don't remember 너 없는 내 모습 기억이 안 나 네가 없는 빈칸이 Lonely lonely lonely 아니지 love 구원 내 모습 익숙해져 난 가 나 혼자 못해 채우지 못한 빈칸들 엎질러버린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는 걸 알아 너가 없는 이곳 아직 남아있는 향긴 달아 후회는 미련이 돼 변명은 다 뿐연 미래 답답한 맘 대체 얼마나 더 아파야 돼 What should I do? 놓쳐버렸어 I know it 받을 수 있을까 You know free 한 내 맘에 파고들어와 이 밤에 끝이 너로 시작해서 너로 끝나봐 애써 너를 지우려면 더 생각나 떠올라 나 홀로 남겨진 빈방 채워간 너란 빈칸 Yeah yeah yeah Don't remember 너 없는 내 모습 기억이 안 나 네가 없는 빈칸이 Lonely lonely lonely 아니지 love 구원 내 모습 익숙해져만 가 나 혼자 못해 채우지 못한 빈칸들 놓아버릴까 난 두려웠어 oh yeah 죽을 만큼 아프고 힘이 들어도 난 너 하나만 찾아 보고 싶어 미치도록 찾고 싶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게 내 모습 기억이 안 나 네가 없는 빈칸이 Lonely lonely lonely 아니지 love 구원 내 모습 익숙해져만 가 나 혼자 못해 채우지 못해